길을 잃었어. 나는 어디인지 이 어둠 뿐인 세상에 얼어붙은 시선만 시간조차 멈춘 모두 꿈인지 지금 빛을 본 것 같아 착각인 걸까 숨을 죽여 Oh my oh my 마침 내 불을 꺼 바로 이 순간 It's so beautiful 나를 물들여 She's a movie movie star 너의 모든 게 꿈 같아 이 순간 She wants it she wants it She's a movie movie star 이곳의 주인공 나에게 너뿐이야 She knows it she knows it Take me high take me low 끝이 없는 이 시간 속 I don't care 보기 못해 가치를 띄워 새롭게 더 끝이 없는 미로처럼 저 빛이 가 안 전부 갇혀버린 하루하루 yeah, yeah. 환상이를 걸어 이건 꿈일까 숨을 죽여 My oh my 기다려왔는 걸 아주 오래 난 It's so beautiful 내게 펼쳐져 It's a movie movie star 너의 모든 게 꿈 같아 이 순간 She wants it she wants it She's a movie movie star 이곳의 주인공 나에게 너뿐이야 She knows it she knows it 남아버린다 yeah. 하늘 위로 꿈을 그려 세상보다 멀리 더 She wants it, she wants it 기다려 난 언젠가 yeah. 나를 비출 그 순간 세상 위를 벗어나 She knows it, she knows it 내게 다가온 이 운명의 고리 다 정해져버린 듯해 우리 길이 Lights, camera, action 짜여진 direction 이끌린 채 여기로 달려왔어 끝이 없는 터널 속 내게 비친 한 줄기 마치 맘이 술래가 된 듯해 난 상처 속을 걸어 영미를 넘어서 가보고 싶어 It's so beautiful 다른 날 만나 Check this out.